UBS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 나도 모르는 나만의 파도 속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닷가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개강에 지쳐있던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만 3월을 보내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3월, 보람차게 보내셨길 바래요. 이제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서 정말 봄이 오는 듯합니다. 비록 지금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지만 저번 주말만 해도 엄청 화창했었는데요. 낮에 집을 나설 때부터 바람은 살랑살랑, 햇볕은 또 얼마나 따뜻한지 한강을 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날씨에 편집실에서 뛰어나가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한강 잔디에 앉아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반짝거리는 윤슬을 잔뜩 보니 너무 행복하더군요. 조금 아쉬운 건 목장이 편집하던 사람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끔은 이런 갑작스런 행복도 있어야겠죠? 한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 보였답니다. 또 평일에 가면 형형색색의 과잠들로 가득 차서 그걸 구경하는 재미도 있죠. 아, 봄하면 패션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곧 있으면 벚꽃도 필 시기라서 어서 봄옷 쇼핑을 마쳐야 해요. 봄과 잘 어울리는 환하면서도 따뜻한 옷들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봄옷 준비를 마치셨나요? 오늘 햇살 좋은 날 오늘은 또 어떤 파도를 알아볼까요? 날씨가 바뀌면 우리가 꼭 하는 게 있죠. 날씨가 더워져도 추워져도 하는 그것 바로 쇼핑입니다. 사계절이 우리나라인 계절이 바뀌는 시즌마다 쇼핑을 안 할 수가 없죠. 매년 유행하는 옷도 달라지고 계절마다 끌리는 색깔도 달라서 새로운 옷을 산다는 건 언제나 설렌답니다. 어떨 때는 옷 고르다가 계절이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면 내년을 기약하고 아쉬움이 가득한 채 계절을 보내요. 제 옷장은 아직 봄 준비 중입니다. 개강으로 정신이 없어서 쇼핑을 깜빡했거든요. 사고 싶은 게 한가득인데 막상 사전이 또 귀찮고 쇼핑을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작년에는 가방만 반년을 골랐는데요. 분명 3월부터 마음에 쏙 드는 가방을 찾아 다녔는데 9월이 되어서야 샀답니다. 그것도 심사숙고한 것도 아니고 수업 중에 호다닥 시켰어요. 갑자기 너무 사고 싶어서 충동 구매를 했답니다. 이럴 거면 6개월 동안 고민을 왜 한 건지. 그럼에도 가방은 매우 마음에 들어요. 수업 시간에 짬을 내서 사서 그런지 더 애정이 갑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주문을 했음에도 주문하던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서 좋아요. 그 가방을 보면 조마조마해 하면서도 가방을 주문한 그 순간에 제가 떠오릅니다. 이런 만족스러운 충동 구매가 쌓여서 일단 사고 후회하자는 말이 생긴 걸까요? 오마이걸의 Perfect Day. 눈부신 하늘에서 하얀 구름 마저도 뭔가 다른 특별한 이 느낌. 심장 소리 커지고 찰나 빛이 터지고 뭔가 이루어질 듯한 이 떨림. 아, 믿을 수 없어 It's magic. 아, 두 눈에 펼쳐진 이 마드림. 새로운 세상에 외쳐 자랑이 쇼핑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파도를 불러오는 걸까요?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듯이 쇼핑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쏙 드는 물건을 보면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는데요. 이때 엄청 큰 파도가 우릴 덮치는 거죠. 사고 나중에 보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 순간엔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뇌가 흥분을 하면 좋은 제안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해요. 판단력이 파도에 휩쓸려 가는 걸까요? 이게 내가 잘 입을 수 있는 옷인지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이성은 전두엽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신나버리면 전두엽이 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에 이성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살 생각도 안 했던 것을 충동 구매합니다. 옷장 속에 이런 충격적인 옷이 왜 있지?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그 옷을 결제하는 순간 전두엽이 파도에 밀려버렸을 겁니다. 우리가 충동 구매를 하는 이유, 그리고 쇼핑할 때 빌려오는 파도의 무서움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충동구매가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쇼핑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니까요.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는 쇼핑으로 기분을 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나중에 후회가 있을진 몰라도 그 순간의 행복은 확실하니까요. 데이식스의 해피.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쇼핑을 할 때 마음속에 밀려오는 파도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스트레스 해소로 가끔 충동구매를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충동구매가 너무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집이 왜 샀는지 모르겠는 것들로 꽉 채워질지도 몰라요. 이제 쇼핑을 차분하고 후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친구와 함께 쇼핑을 가기보단 혼자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뇌는 여러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가면 친구들의 압력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이유는 여러 곳에서 의견이 나오다 보니 주의가 산만해져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잘 어울린다고 할 땐 그래 보였는데 막상 집에 오니 별로라고 느낄 때 후회하죠. 친구들의 말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던 것을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소비를 원한다면 혼자 가시는 게 좋겠죠? 아, 물론 친구와 함께하는 쇼핑도 왁자지껄해서 매력이 있습니다. 대신 빈말하는 친구가 아니라 명확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친구와 가셔야 충동구매를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뻔하고 어렵지만 스스로 자제하는 거죠. 미리 한 달 동안 쇼핑했을 돈을 따로 빼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 마음속이 후회가 아닌 즐거움과 행복의 파도로만 가득한 쇼핑을 만들어 보세요. 루시의 조깅. 있다면 홀로 어딜 가고 싶은가요? 그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또 내 세상은 빙글빙글 돌아가 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간다면 그저 틀린 일만 나올까? 오늘도 우린 쉬지 않고 달렸잖아. 그러다 머리 빙거라 동네 한번 빙거라 너는 빛보다 급하게 가지마 그렇게 머물러줘 푸른 바람처럼 그런 너의 길을 나의 마음을 울리는 내 마음속 파도를 울리는 나의 마음에 딱 맞는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나의 마음을 울리는입니다. 노래는 우리 마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래로 인해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 과정에서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오늘은 쇼핑을 하며 듣기 좋은 노래를 추천해 드릴 건데요. 저는 혼자 쇼핑을 할 땐 잔잔한 노래를 찾아 들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쇼핑도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노래는 디오의 별 떨어진다입니다. 쇼핑과 전혀 상관없는 가사지만 괜히 서점이나 소품샵 그리고 조용한 옷가게를 갈 때 들으면 딱이에요. 소원빌레 별 떨어진다.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밤에 떨어지는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고요한 밤에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며 소원을 빌고 있는 이야기. 낭만적이면서도 순수한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홀로 에어팟을 끼고 무작정 나와서 이곳 저곳을 여유롭게 둘러보고 싶을 때 듣기 딱이에요. 노래가 잔잔해서 충동구매를 일으킬 일도 없습니다. 제가 쇼핑할 때 듣는 곡을 소개해봤는데요. 쇼핑은 한정된 자원을 내 삶에 분배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우선순위가 내 태도와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잔잔한 노래 하나 들으면서 여러분을 드러내는 여러분만의 쇼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밝은 빛은 별뿐인 고요한 오늘 밤 디오의 별 떨어진다 벌레 소리 멋진 노래만 내 어깨 위로 살짝 기대진 너의 온긴 맘을 괜히 들뜨게 해 설렘 끝에 번지는 기대감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잠깐이라 또 놓쳤지만 금방 더 떨어지겠지 밤이 끝날 때까지 원하는 게 딱 하나인데 난 내 소원 듣게 되면 I do 모습을 감 꼭 하나인 것 같이 서로를 잘 알아 수없이 많은 기억들이 똑같이 흘러와나 상상만 했는데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넌 아무거나 막고 빌어도 돼 내가 전부 듣고 이뤄줄게 저 별을 갖고 싶단 말하면 다 다 줄게 마음으로만 혼자 빌어도 돼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게 네 마음이 눈에 보였음 해 하늘의 저 별들처럼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네 옆을 잠깐이라 또 놓쳤지 마 금방 더 떨어지겠지 밤이 끝날 때까지 원하는 게 딱 하나인데 난 내 소원 듣게 되면 I do, I do 웃으며 대답해줘 I do, I do 너만 좋다면 좋아 그게 뭐라도 네가 간다면 따라가 어딜 간대도 오랜 시간 흘러가도 함께 있으면 좋겠어 너는 나 난 네 옆에서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오늘 파도 이야기도 재밌으셨을까요? 봄맞이 준비 이야기를 하다가 쇼핑을 할 때의 파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람들 성향에 좋고 그름이 없듯 물건을 고르는 방식에도 맞고 틀리고가 없습니다. 자신이 후회할 만한 충동 구매만 잘 피한다면 어떤 쇼핑이든 여러분에게 행복의 파도를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쇼핑을 할 때 설렘과 행복의 파도가 잔뜩 몰려오기도 하지만 걱정이나 불안의 파도도 잔잔하게 칩니다. 리뷰를 여러 개 보면 볼수록 선택은 어려워지는 법이거든요. 아직 봄옷 장만을 안 하신 분들은 마음속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쇼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파도 이야기도 끝낼 시간이네요. 매주 화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 파도 속 나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속 파도 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마음의 파도를 데려올게요. 하루에만 수도 없이 바뀌는 마음, 마치 밀려오는 파도 같지 않나요? 다음 주엔 또 다른 파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 이만 오늘은 마칠게요. 저는 마음속 목소리 배윤, 기록자 이준석,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등대 김다인이었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UBS